이제는 내 원해도 소용없겠지.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내 곁에 있어달라 말도 못하고 떠나야 할 이 마음. 추억 같은 불빛들이 그느껴 오는 이 밤에 상처만 남겨두고 떠나갈 길을 무엇하러 왔던가. 이별 없이 가야지.